9월 21일 수요일, 무엇을 따르는지가 종착지를 결정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는 이유.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따른 저주의 영원한 형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친히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반면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자기 만족과 정욕을 위해 부도덕한 일과 죄악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도달할 종착지는 사망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원과 맞닿은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딛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면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묵상 에세이 준비된 부흥 무디 목사가 잠시 휴식을 취하러 스코틀랜드의 한 마을을 갔을 때 이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의 간청에 못 이겨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병자들이 낫고 죄인이 회개하고 심령이 뒤집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무디 목사는 기도 없이는 부흥이 없는데 휴식하러 온 곳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교회의 목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17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형제가 10년간 해온 기도가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무디 목사가 그에게 찾아가 그동안 사탄의 시험이 없었는지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저에게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17년이나 누워있을 리가 없다 라고 속삭입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고쳐주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때마다 나는 사탄아 내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내게는 예수의 사랑이 각인되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마을의 놀라운 부흥은 전신마비된 성도가 10년 동안 해온 간절한 기도 덕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김경섭의 리더십의 고지를 이렇게 점령하라. 한절 묵상. 그러므로는 지금까지 말한 것을 결론 짓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옛 상태와 주 안에서의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성도의 새 상황을 대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사건을 통해 율법이 주관하는 옛 영역에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새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 생명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두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